기억하나요? 푸른 잔머리에 조금씩 지던 노을을 사랑은 사랑 때문에 슬픈 거라고 말하던 그댄 노을처럼 어둠을 두고 떠났지. 지나간 나를 사랑했기에 영원히 아름다워라. 이별의 눈물 짓던 그날이 이제는 그리울 뿐. 사랑은 사랑 때문에 슬픈 거라고 말하던 그날들은 서서히 잊혀지는. 영원히 아름다워라. 이별의 눈물 짓던 그날이 이제는 그리울 뿐. 사랑은 사랑 때문에 슬픈 거라고 말하던 그날